녹음 도움 되지 않아? 예. 네. 맞기 싫어가지고. 지난번에 강의 들을 때 좀 몇 번 나하고 눈을 좀 심하게 많이 마주친 분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생 인류라고 그러잖아요. 현생 인류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생 인류가 아주 고생물화로 발전했다는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된, 잠정적으로라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좀 다르겠죠. 가령 뭐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ET 같은 우주인들이 이 인간을 갖다 실어 날라다가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걸 믿는 분들도 있죠. 가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가끔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계속 저하고 우주선 타러 가자 그래가지고 할 일이 많아서 안 된다. 철학 선생이가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 교육 가서 강의해야 되니까 끝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외계인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확실하게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생물학의 현재까지 나온 잠정적인 결론에 따르면 현재의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빙하기도 있었고 막 어려운 시기가 많았는데 아주 적은 숫자로 줄어들 때가 있었다고 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현생 인류. 심하게는 만 명 정도까지 줄어든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를 통해서 DNA 뭐 유전자 검사할 때 DNA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변형되지 않고 전달되는 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게 있어요. 이브의 일곱 딸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현생 인류는 일곱 명의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일곱 명의 여자로부터 나온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이브 일곱 딸. 미토콘드리아 DNA는 목의 계통을 따라서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 다 해보진 않은데 이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 근데 이게 일곱 개밖에 안 나온대요. 일곱 개밖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 색깔, 모양새 다 떠나서 일곱 명의 엄마의 자식이랍니다. 엄청난 인류애가 생겨나죠? 그죠? 제가 이브의 일곱 딸들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그 전까지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평화주의자가 됐어요. 정말로 제가 그 책을 읽고, 알고 보니, 한 집 건너 다 친척이야. 일곱 명이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뭐 60억 되잖아요. 일곱 명의 엄마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생물학에 따르면 이 미토콘드리아 DNA 그 분포를 보니까 이게 아주 많이 잡아도 만 명 정도 이 지구상에 현생 인류의 조상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만 명 정도밖에 없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갈라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만 명이면은 뭐 해병전후회보다도 숫자가 적어. 해병대전후회가 60만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인류애가 솟아나잖아. 어때요? 교수님. 엄청난 인류애가 솟아나죠. 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 안 돼. 아까 그래서 내가 이 공부는 인류애의 바탕을 둔 공부로 귀결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한 거예요. 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학문을 하는 이유가 다 친척이라니까. 엄마가 7명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1만 명까지 줄어든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현생 인류의 이 발전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현생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현생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한번 짐작 한번 봐. 짐작해 봐. 이러셔. 이번 방학 때 맹자까지 읽은 분이. 맹자에도 나와요. 불. 불의 사용. 불이라고 하는 게 태양에서 만들어진 거죠? 태양 촥 쳐가지고, 그죠? 불. 불의 사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불 이렇게 가볍게 말했는데, 우리는 불을, 라이터 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을 가지고 다니죠, 라이터 불을. 불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불.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불로부터 철기도 만들어내고 철기가 여러분들 인류는요 도구의 역사를 도구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나누면요 철기 시대와 철기 이전 시대로밖에 나눌 수 없어요. 아직도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이렇게 청동기 시대 이후에 지금 무슨 시대야? 철기 시대 아니야 지금 철기 시대 이후에 뭐 파이버글라스도 있고요. 아까 크리스탈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할 수 없어. 지금 우리 철기 시대입니다. 여기 철로 돼 있죠? 지금 우리 아직 철기 시대예요. 인류의 역사는 철로, 철이라고 하는 물건은 불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철은 긴밀한 관계 있거든요. 이 불 때문에 생겨난 사건들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불의 사용. 호모 사피엔스는 불을 사용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술을 확립하면서 자기가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었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김태희 학생한테 내가 라이터를 하나 줄 테니 설악산을 가봐. 설악산을 불질러버려. 그죠? 느낌 오지? 낙상사 불났잖아. 이번에 화순 운주사도 불날 뻔했죠. 불이야. 물보다 더 물도 물이 물론 무섭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딱 질러 불 질러버려 이렇게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걸 불이라고 하는 게 열받았어. 이것도 다 불이라는 게 우리가 무식해서 쓰는 이 말들 속에 불 받았네 뭐 싸질러버려 뭐 이런 거잖아요.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은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면서 동시에 자연을 변화시킨다는 것 동시에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종은 불을 발견하고 불을 관리하는 기술을 얻게 됨으로써 이제 아주 어마어마하게 다른 생물 종들과는 달리 원숭이가 불 가지고 노는 거 본 적 없어요. 불을 다 무서워합니다. 동굴 입구에다가 불을 켜놓고 불을 모닥불 피워놓고 잤어요. 그럼 동물들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른 생물종과는 다른 문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있잖아요. 철학체계에든 종교에게도 많이 나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가령 고대 철학자 중에 하나는 헤라클레이토스. 그럼 만물은 변한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변화의 상징으로서 불. 그죠? 중세시대 때 마녀는 불에다 태워주고 활용을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때 마녀는 악을, 온몸이 악으로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목을 잘라서 죽지도 않아. 악이 없어지도 않아. 불로 태워야 없어져. 또, 한때 고대 세계를 갖다 지배했던 종교 중에 하나, 조로아스터교는 배화교라고 해요.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오늘날 우리 머릿속에도 은연중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야말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종의 진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면서 동시에 이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원자력도 불이에요. 원자력도 불.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죠? 자연의 그 열쇠를 갖다 얻었다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원자력도 불인데 그 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불을 딱 발견하면서부터 호모 사피엔스 종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과정을 우리는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묶어서 석기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몸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겠는데, 몸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3분법입니다, 몸젠. 몸젠의 3분법이라고 하죠. 석기, 청동기, 철기. 요게, 청동기를 쓰던 사람이 석기 시대로 되돌아가진 않습니다. 즉, 한번 일이 오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청동기도 수입 청동기를 쓰던 집단하고, 직접 만들어 쓰던 청동기를 만들어 쓰던 집단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청동기를 만들어 쓰던 사람들은 만들어 쓰던 집단들은 철기로 갑니다. 아니면 청동기를 생략하고 여기서 곧바로 철기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철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라스코 동굴벽화를 말하죠. 그렇죠? 라스코 동굴벽화 그런 그림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사실적으로. 신석기 시대의 대표 유물로 뭐가 있습니까? 신석기 시대의 대표 유물 뭐가 있을까요? 기억 안 나? 살아보질 않아서 알 수가 있나? 그죠? 그렇게 대답, 살아보질 않아서요. 그렇게 말을 해. 선생이 엿먹는다고. 신석기 시대 대표 유물로 뭐가 있습니까? 질먹문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죠? 빗살무늬 토기. 그러니까 지금,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의 그 사실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주 생생한 감각적인 회화, 동굴역화, 그거하고, 신석기 시대의 회화, 가령 저기 울주군에 가면 있는 암각화 있죠.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거. 그거는 사실 회화가 아니거든. 신석기 시대 유물이에요.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신석기 시대로 넘어갈 구석기 시대는 있는 그대로로 그리는데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은 추상화가 나와요. 추상화가. 그럼 이게 그림 그리는 재주가 떨어진 건가? 태희 학생 얘기해봐요. 그리는 재주가 떨어진 걸까? 어?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이, 못 그리는 애들이 그림 잘 그리는 애들, 구석기 시대에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을 갖다 못 그리는 애들 집중하고 다 죽여버린 거 아닐까? 동굴에서 그림 그리는 애들, 그리고 나오자마자 땡강! 미안 죽어버리려고? 그림 잘 그리는 애들 다 집중하! 막 이러면서? 그리고 못 그리는 애들만 살아남아서 그래야지, 그 애들만 이렇게 맨날 이 암박화만 그린 건 아닐까? 그건 아니죠. 이게 사실화해서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림에서 추상적인 그림으로 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사유 능력이 그만큼 발전했다. 그걸 상징하는 거. 다시 말해서 자연 현상 배후에 있는 법칙을 발견했고 그다음 인간의 몸 동작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핵심만 파악해서 그릴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 이거.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 그래서 사실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갖다 해서 신석기 시대를 일반적으로 추상적 법칙을 발견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추상적 법칙을 발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된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니까 빗살 무늬토기 같은 거예요. 기하학적 무늬가 다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있는 벽화들 있죠. 이집트 피라미드의 벽화 사람 보면은 이게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잘 보이는 특징적인 지점만을 골라내서 이게 피카소처럼 쫙 조합해서 그려놨잖아요. 얼굴은 앞모습인가? 맞죠? 네? 옆모습? 얼굴은 옆모습을 그려놓고 몸은 앞모습을 그려놓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발음도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그러잖아요. 발이 뭐 다들 급디다, 이집트 사람들. 그렇게 딱 조합해서 그리잖아요. 그럼 그게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여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그림을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그려내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자기의 아이디어, 이념적인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상적인 것에 발견해서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것은 단순한 공포에 기인하는 것이라 한다면 요 신석기 시대의 추상적인 회화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배후에 있는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법칙을 주제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철학보다도 더 오래된 종교적 사유의 기원을 바로 여기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고대 시대에 등장한 철학자들, 서기 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등장한 철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면 철학자의 이야기인지 무슨 종교 사제의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먼저 종교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철학적인 개념들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에서 사용한 단어들을 철학적인 개념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유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몇 명이 남아있잖아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그런 자기의 삶을 규율한다는 걸 느끼세요? 그죠? 왜 그렇게 사세요? 이 세상, 이 개명한 천지에? 네? 꼭 술 먹을 때 꼭 이렇게 땅에다 한 번씩 뿌리고 잡수세요, 그래서? 네? 고실이 하세요? 몽골 사람들 술 먹을 때 고실이 하죠? 그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몽골에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몽골에. 봉제공장인가? 뭐 그걸 하러 갔었어요.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유목민들은 한 시간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사소한. 한 시간 이상 앉아있을 수 없어요, 유목민들은. 습관이 안 돼서. 망합니다. 한 시간 이상 앉아서 봉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작업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우리는 다 너무나 현대적인 어떤 합리주의 사고 있잖아요. 훈련하면 되지. 훈련 안 됩니다. 안 하고 말죠, 우리가 그런 걸. 그죠? 여러분들, 저, 지금, 부산에서 저기, 그 신발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부산에 있던 신발 공장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긴 하지만 베트남에 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고무를 다루기가 좋아요. 부산은 신발 공장들 겨울에는 다루기가 힘들어. 딱딱해지니까 고무가. 사시사철 따끈따끈하지. 그렇다고 너무 더워버리면 고무가 녹잖아요. 베트남이 딱 좋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신석기 시대 얘기, 뭔 얘기, 청동기 시대 얘기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 일단 자기 몸을 좀 집어넣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추상적 사유가 생각되고 법칙이 막연하게 나와 법칙이 발견됐을 때 이 법칙을 주지하는 하나의 초월적인 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게 초월적인 힘을 생각한다면 인간 바깥에 저 계속해서 변함없이 있는 어떤 힘을 생각한다는 것. 이게 바로 종교적인 철학적인 사유의 출발점.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인류의 아주 오랜 옛날부터의 기본적으로 태양이 비칠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와 철기가 넘어갈 때, 이때 얘기는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철학의 발생 시기와 관련되고, 지금 우리가 읽을 텍스트의 첫 번째 부분 추구시대 이렇게 나와있죠? 추구시대. 요 추구시대하고 관련됩니다. 추구시기와 철학의 기원, 이래서 기원전 6세기와 4세기 사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원전 6세기와 4세기 사이에 등장한 유명한 사상가나 철학적 사색인들이 누가 있느냐? 고타마 시타르타, 공자, 노자, 조로아스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여전히 모든 거의 많은 출판사들의 밥을 먹여주는 양반들이 이때 나왔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작권도 없어. 저작권도 없어. 저는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 다 저작권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서구 정치사상 고전읽기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나올 겁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로크. 이 네 사람의 저작에 대한 해설서거든요. 저작권이 없어. 죽은 지가 500년이 된 양반들이라. 50년도 아니야. 500년도 됐어. 그러니까 저작권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현대철학 하는 사람들은 막 저작권이 많아. 그러니까 저작권 줘야 되고 힘들어. 근데 항상 오래된 걸 파먹을수록. 저는 그래서 이 플라톤이나 이런 양반들이 저희 조상은 아니지만, 딱히 조상은 아니지만, 가끔 플라톤 아저씨 고맙습니다. 자연이 인사합니다 하듯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 추구시기에 나온 사람들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앞서기로는 이제 아마 고타마 시타르타가 가장 앞서, 조로아스터가 앞서고, 그 다음에 고타마 시타르타, 그 다음에 공자 거의 같은 시대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이른바 추구시대다, 황금추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하나 더 끼워놓자면 여기 교회 개신교회나 성당에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가 있죠. 이사야서라고 하는 데 나온 이사야라는 사람을 끼워놓습니다. 서기전 8세기경 이사야. 모세가 중요하네 어쩌네 해도 구약성서의 핵심이 이사야입니다. 그, 이, 우리 문명사적으로 볼 때. 사여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기원전 1200년에서 먼저 그때가 지금 여기 보면 BC 6세기와 4세기니까 이게 6세기부터 4세기 200년인데 여기 이제 기원전 1200년 전부터 1200년부터 이제 8세기 요 연대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 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 이제 골든 액시스 이게 이제 저기 황금축 그 바퀴 축 있잖아요 축 그러니까 황금축에 이게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황금축의 시대예요 황금축 축을 이렇게 쓰거든요 황금축의 시대인데 이 황금축의 시대에 이제 나타난 이 대사색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이제 철학가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는 이분들 다 조상에 이분들이 다 감사드려야 돼요 아버지 제사 지내면 항상 따로 또 밖으로 사람들 와야 돼요. 이분들한테 철학가 되는 사람들은 근데 요 시기가 딱 일어나기 직전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히타르타 시대는 극초 절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랬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1200년에서 800년 요 사이에 이 파미르고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던 인도 유로보족 요 아리안족 이런 사람들이 동쪽으로는 이 미케레반도 지금의 그리스 있죠. 그리스하고 남쪽은 인도 이쪽으로 민족 대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요 시기에 아리안족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아리안족의 대이동이 있어가지고 요 사람들이 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에게로 가고 인도로 들어갑니다. 왜 움직였느냐? 이 사람들이 왜 움직였느냐? 멀쩡하게 있던 자리에서 왜 움직였겠어요? 왜 움직였겠어요? 먹고 살려고. 왜 먹고 살기 힘들어졌겠어요? 날씨가, 아, 그렇지. 아주 상식적이죠? 뭐, 잘한 거 아니야? 너무 잘하는데. 날씨가 뭐, 땅이 뭐, 그치? 아파트가 없는데. 그렇다고 히터가 있나, 뭐, 전기 히터가 있나, 뭐, 난로가 있나. 날씨가,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생각해보면 날씨가, 그럴 때 날씨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후가 기후라고 날씨는 오늘의 날씨고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고 기후의 변동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할 수 없어 기후의 변동에 한반도에서 기후 변동이 있었던 시기도 또 당할 수 없어 이럴 때면 세종대왕 시절에 그렇게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말씀해보죠. 예, 예. 너무 날씨가. 그렇죠? 당할 수 없습니다, 기후를. 지금 근데 인위적으로 기후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죠. 가령 플로리다 대운하 같은 경우. 카트리나가 해갖고 뉴올리언즈를 묻어버렸잖아요. 플로리다 대운하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반도 대운하 하면요. 영남지방이 동해바다로 빠질 수도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그 동네가 저기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문근세지 있는 데가. 그 다 저기, 거기서 문화 파보세요. 교통사고 빈발하고, 부산 사람들은 날마다 생수 먹다 이제 지쳐서 돈 떨어져서, 돈 다 떨어져서 이제 물도 못 먹고, 동해바다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영남 사람들, 그 토호들 돈 따발 쌓고 동해바다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가, 인간이 제일 도전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기후의 영역이거든요. 어쨌든, 기후가 변동이 있었고 이 민족이 이동합니다. 민족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민족이 이동하면서 바로 그 원문명 있죠. 원문명. 원래 거기 있던 문명들을 탁 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요때 벌어진 시기예요. 요때. 요때.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뭘 했느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산림을 대규모로 파괴합니다. 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그 고생물학이나 또는 고고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요때가 전 지구적으로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가 일어난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원래 지금 인도 사람들은 소를 안 먹잖아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원래 인도 사람들 브라만교의 베다나 이런 걸 보면요. 소를 잡아서 먹고 제사를 지내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먹게 됐냐? 왜 안 먹게 됐겠어요? 브루셀라 병에 감염돼서 광우병이 있어서 소를 계속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려면 살림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소를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 한 마리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소가 먹는 풀이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사료가 우리는 고도로 농축된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먹는 거하고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이 먹는 건 다르잖아요. 그 농축 정도가. 인도가 더 이상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먹던 거 그냥 안 버립니다. 절대 계속 먹습니다. 제가 육식을 안 하는데 육식을 하면 두드러기 나니까 안 해요. 어제 김치찌개 들어있는 고기 좀 먹었더니 바로 옆구리에 두드러기 났습니다. 밤새 긁었습니다. 아, 괜히 처먹었네. 에이, 더러워. 앞으로 고기 먹으면 이제 혀를 자르리라. 이렇게 열심하게 됩니다. 그죠? 사람은 퍼던 짓 계속 합니다. 먹던 고기, 그 맛있는 고기, 스테이크, 놓칠 수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대규모의 환경 파괴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때, 인도에서 뿐만 아니라, 고고학이나 고생물학의 조사에 의하면 인도에서 뿐만 아니라 비케는 문명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대규모의 환경 파괴와 인간에 대한 아주 잔인한 살육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일어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 불에 있어요. 불태운 거예요. 살림을 불태워서 그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로아스터나 아까 이제 말씀드린 조로아스터나 이 사람들 6세기에서 요 4세기에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요 이 추구시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로아스터나 시타르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소크라테스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인류가 그 당시에 인류가 처해 있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서 그동안에 아주 안정되게 누려왔던 삶의 집안이 굉장히 급속도로 무너지고 이제 이 세상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로 곤란해질 때로 곤란해진 이 지경 속에서 인간과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과 또 자연의 배후에 놓여있는 우주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될 상황에서 사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 옛날에 갑자기 잘난 분들이 있었다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딱히 생각을 할 이유는 없었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기 선생님 그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김태희 학생도 그러지? 이봐 딴 생각 하잖아 지금. 이렇게. 딴 생각한 거 금방 알아요. 여기 선생님들한테 여쭤봐. 내가 여기 선생님 나보다 선생님 노릇 오래 하신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내가 이렇게 학생을 이 파악하는 태도가 아주 좋다고 저는 말했어요. 딴 짓 하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몇 명 되시잖아. 어? 생각을 딴 생각하면 안 돼. 어? 그럼 여기 낚시자에 앉혀놓고요. 등받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짓을 계속하기 마련이고 어떤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생각을 깊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황금축 시대의 현자들, 현명한 사람들은 자연의 문제, 인간의 문제, 그리고 우주, 더 근본적인 우주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사색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색은 철학도 종교도 아니 그냥 덩어리죠. 그죠?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는 그럼 누가 그래요? 조로아스터교를 제가 그래요. 철학과 학생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조로아스터에 대해서도 좀 읽어보면 재밌는 거 많아. 그러니까 어떤 철학과 학생한테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냐? 그 종교 아닙니까? 철학과에서 왜 종교를 공부합니까? 참 그런 학생들한테 할 말이 없어. 종교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야, 이거 종교 아니야? 이거 철학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플라톤한테, 플라톤 아저씨 철학과예요? 그럼 넌 무슨 물리학과야? 너는 뭐 방송통신 커뮤니케이션 학과야? 뭐 이런 거, 여하튼 방송커뮤니케이션 학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죠. 학과의 구별이 어디 있어? 학과의 아카데미, 철학과,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야. 그럼 다 모여 기숙사예요. 추링 입어, 다 입고 잠자라. 아리스토텔레스 거기서 20년이나 먹고 자면서 공부했어요. 아카데미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20년이나 공부했단 말입니다. 기숙사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거지. 추링 다 입고, 선생님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다 입고 있는 거지. 추링 다 입고 막 이렇게 넘으면 잘 것 탁 자고 아침에 플라톤이 쓴 대화편 있잖아요, 그죠? 대화편 보면서 자, 네가 무슨 역할을 하렴? 역할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뭐 저는 장차 뭐 물리학자가 되려 합니다, 선생님, 플라톤 선생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통째로 공부하는 거예요. 통째로 우리의 삶에서 어느 부분이 철학이고 어디가 종교고 어디가 과학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조라스터 통째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라스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면은 이 조라스터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조라스터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추구시기와 철학의 기원 이 부분을 읽으시면 돼요. 이게 예습하셔도 좋고 복습하셔도 좋고. 근데 조라스터를 쭉 보면은 조라스터라는 사람이 이 살아가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라스터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그가 살던 지역은 어떤 곳이냐?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조라스터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의 국교였죠. 대학교가.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예,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요.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는 딱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떠오르면 자급자족이 안 되는 동네라는 걸 알아두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에요. 비옥해. 비옥하긴 한데 너무 비옥해. 근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유속이 너무 빨라. 즉 자급자족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비옥한 땅이긴 한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약탈 전쟁을 벌여야 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길가메시 서사시 있죠. 세계에서 최초 나온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를 봐도 계속 약탈을 하는 영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한 농경민족들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민족들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 농경민족들은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 저기 여러분들 저기 태조 왕건을 드라마를 생각해서 태조 왕건을 보다가 태조 왕건 보신 분 있죠? 태조 왕건을 보다가 그 다음에 뭐 이게 요즘에 나오는 이산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이산 이런 건 조금 독특한 건데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농경민족들의 무덤에서는 장신구가 안 나옵니다. 농경민족들은요 집도 흙으로 지어요. 그죠? 귀중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늘 거기 살잖아요. 귀중품을 만들질 않아요. 금가락지 정도. 유목민족들은 장신구가 많아요. 태조왕건 보면 귀에다 이렇게 옛날에 염정아가 이렇게 귀에다 뭐 주렁주렁 달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 염정아 아 결혼해서 안타까워. 달고 있었잖아요. 그죠? 장신구가 많아. 그러니까 고려는 농경민족이 아니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 한반도 땅덩어리에 살고 있다 해서 죄다 농경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 고려는 반농, 반상, 반농, 이제 반목. 목축도 하고, 농경도 하고, 어업도 하고, 상업도 하는 아주 복잡다단한 경제 구성체를 가진 곳이에요. 조선은 왕찬다 농사 짓잖아요. 그러니까 업도 그냥 다 인생 아니에요. 장식구가 없어요. 농경민족에는. 근데, 지금 조라스터가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조밀하고 비옥하긴 한데 자급자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싸움질들을 끊임없이 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등장한 왕조들은 항상 패권 국가입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이 유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가 바빌론에다가 묶어놨죠. 그렇죠? 바빌론 뉴스라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빌론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이전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른바 오늘날의 중동지방 최고로 발전한 다문화 도시예요. 세계 최초의 다문화 도시. 온갖 인종이 드글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끊임없이 물산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계속 쟁투를 일삼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등장하게 된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조로아스터교 또는 교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한 조로아스터 사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원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명의 신이 아우라마즈다. 아우라마즈다. 광명의 신. 아우라마즈다. 아우라마즈다가 있어. 광명의 신. 광명의 신 진리신이요. 이게 요 아우라마즈다하고 아우리만하고 아우리만신하고 끊임없이 싸요. 선하고 그 결국에는 선한 신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이 선한 신의 선한 신을 잘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이게 요 선한 신이 아우라마즈다가 있는가 하면 이게 광명의 신이에요. 광명의 신인데 이것이 요 사람이 내뿜는 어떤 힘이 있어요. 아르타라는 게 있어요. 아르타. 아르타는 이제 그냥 우리말로 옮기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사람은 우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아르타를 익히고 아르타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선한 힘이 있고 세상에는 악한 힘이 있는데 선한 힘과 악한 힘은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결국에는 선한 힘이 이긴다 하는 거 있잖아요. 선한 힘이 이긴다 하는 것. 이것은 기록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조로아스터의 사상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갔죠. 바빌론에 끌려가서 있을 때 바로 이 조로아스터의 이 사상 선과 악의 투쟁 있잖아요. 요걸 배워왔어요. 요걸. 그래서 구약성서 후기에 들어가면 악마와 천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바빌론 유습 때 어두운 사상이고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구약성서 얘기할게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21세기에 보면 조로아스터의 사상하고 오늘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지옥, 천국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요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 먼 옛날 조로아스터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거라는 거예요. 인류애가 생기죠. 페르시아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천분의 일 정도는 그 사람들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천분의 일 정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천분의 일 정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천분의 일 정도가 비슷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류애가 생겨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라마즈다 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발전한 것. 한 가지 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우라마즈다 신이 광명의 신이잖아요. 그럼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세상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왕. 지상의 왕은 아우라마즈다 신의 대리인이다. 왕이 신의 대리인이다 하는 이 개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월적인 신의 영역이고 초월적 신의 영역이고 요거는 왕은 세속 정치의 영역이죠. 그렇죠? 세속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요 세속 정치를 하는 왕의 귀를 봐주는 양반이 신이잖아요. 그렇죠? 귀를 봐주는. 요게 말하자 이른바 신권정치라고 그러죠. 신의 권세를 빌려서 하는 신권정치. 즉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초월적인 신에게 의존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자라고 그러죠.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합니다. 천자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자식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는 자기의 정치적 권위의 백그라운드를 어디다 하늘에다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이치에. 즉 하늘의 명을 받아서 다스린다고 해서 천명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맹자에 나오죠? 맹자 읽은 분 얘기 좀 해보세요. 천명사상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명을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너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천명이 없어. 그걸 뭐야? 명을 바꾼다. 혁명이라고 그러죠. 동의하셔야 돼요. 예? 가죽 격자잖아 이게. 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자 아니 맹자에도 나오죠. 이런 사상들이 지금 그러니까 맹자에서도 우리가 공자 맹자 이런 데 다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조라스테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게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 생각을 아주 오랫도록 이어져 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기원전 6세기니까 지금부터 치면은 2600년 전 얘기예요. 2600년 전부터 언제까지 오느냐? 2600년 전. 그냥 텍스트로만 따지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쓸 때까지 얘기가 이어집니다. 2000년도 더 넘게, 2000년 동안 이 얘기가 이어집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오늘날에도 그러죠. 이해창 씨 대통령 되고 싶어서 몇 자리 옮겼잖아요. 지난번에. 출마하기 전에. 그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몇 자리 옮겼어요? 그 조상묘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옮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최소한 조상이. 그게 2600년 전부터 있었던 생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생각이에요. 이게 이 근거가. 이게 바로 가장 오래된 말하자면 정치이론입니다. 정치이론. 철학적인 내용이든 종교적인 내용이든 정치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말하자면 있는데 이 생각 즉 조라스터가 내놓는 이런 사상을 가장 집약해서 보여주는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다리우스 왕이에요. 다리우스 왕. 다리우스 왕이 그 왕조를 세울 때 일곱 명의 전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조라스터가 이제 아우라 마즈다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일곱 명의 전사 뭐 신화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신화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신화를 찾아서 읽어보면 되는데 바로 페르시아 전쟁 있잖아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전쟁. 그 페르시아 전쟁. 그 당시 그 다리우스 왕. 그 사람. 크세르세스. 다리우스 왕. 요 사람들이 바로 이것으로 똘똘똘똘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주몽 보면은 주몽이 그거 주몽 보면 이렇게 세 발 달린 까마귀가 그냥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예전에 송일금 나온 그 드라마 보면은 세 발 달린 까마귀가 뭔지 알아요? 주몽 봤어요? 재미없어요? 네? 고장났어요? 고장났으면 고쳐야지. 주몽이 아니 세 발 달린 까마귀가 무엇의 상징인 줄 알아요? 태양의 상징이요. 간단해. 답이 몇 개 없어. 태양, 날씨, 불, 이거 세 개야. 태양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태양신, 태양신에 말하자면 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아주 오래된 스토리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민주주의 체제가 왜 허약한 줄 아세요? 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찍은 사람이 더 많아. 지금 그렇잖아요. 절대 다수라고 하지. 안 찍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든든치 못해. 그러니까 허약해. 이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백을 만들어야 돼. 국민 속에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돼. 그냥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묻을 것도 없고 하늘이 뭐 말했는데 어쩔 거예요. 그렇죠? 부를 것도 없어요. 왜? 보세요. 조선시대 때 나온 조선시대를 다룬 사극 드라마를 보면 종사를 보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종사가 뭐냐면 종묘와 사직의 약자거든요. 그러면 경복궁이 여기 있습니다. 경복궁이 여기 있으면 종묘가 어디 있어요? 김태희 학생. 그것도 모르면 난 이제 오늘 광분할 거야. 옥상으로 가. 종묘 여기 있죠? 네? 사직은? 사직공원? 사직. 그죠?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고 종사. 그러니까 종묘는 조상들이 있는 거고 사직은 땅신과 곡신의 신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 조상과 이것의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백그라운드거든요. 종묘 사직. 이건 역시 광명의신 아우라 마즈다의 백그라운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건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인 힘에 기대서 자신의 현재의 정치적인 권위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교화되면서 정치 이론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출발점. 항상 출발점이 뭔지를 잘 알아두고 싶네요. 그 다음에 고타마 시타르타 기원전 563년에서 483년 고타마 시타르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고 이것을 벗어나서 영원한 윤회에서 벗어나야만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초절정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 절제. 너를 욕망을 다 욕망의 불을 다 꺼버려라. 열정을 태워 없애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고다마 시타르타는 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체로 아리안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샤카족이 석타 샤카족, 아리안족으로 알려지는데 아리안족이 믿는 신이 아제라고 하는 신이 아제. 아제라는 신은 뭐라는 사냐? 불을 관리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의 지배 계급은 아리안족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아리안족이죠. 이게 코에다가 이렇게 이거 하나 피어싱하는 사람들 아리안족.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갠지스 강. 그죠? 베지지한 강에서 물도 떠먹고 세수도 하고 거기서 시체 태우고 이제 여기 빨리하고 아유 그 양반 그거 제정신 아니면 제정신으로 못해요. 그 신앙이 없으면 못해요. 전 제일 안 가보고 싶은 나라 둘을 꼽아보시오. 그럼 인도와 중국입니다. 너무 서러운 것 같아. 변비가 있어가지고 제가 변이가 좀 이렇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리안족이 갠지즈 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풀 태우면서 갠지지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바로 그때 산이 황폐하게 되고 평지가 초원으로 바뀌고 하천이 말라버리면서 가뭄이 빈발한 일이 고타마 시타르타 이전에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초기에 나온 불경도 있잖아요. 굶주림에 관한 얘기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왕궁 바깥에 나들이를 갔는데 굶고 있는 거지가 많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날따라 야 왕자 나온다 거지들 다 모여봐 이번에 한건 해야지 이렇게 간게 아니라 사방에 널린 게 거지들이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그때 다 못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완전히 총체적인 문명의 위기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문명사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철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는 과연 그런 시기에 들어선 건 아닐까? 하고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넘쳐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죠? 30년 전이죠. 더글라스 러미스의 경제성장을 우리 해보면 3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치? 독서평론사에서 나온 거예요. 더글라스 러미스의 경제성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예? 풍요롭게 하는 그게 한 30년 전 됐죠. 거기에 나온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과연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욕망이 충족될 수 있는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삶에서 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과연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직면했던 시기는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주 문명적으로 문명사적인 전환기가 아닌가. 근데 시타르타 역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절제와 불살생.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뭐냐? 해탈을 이루는다, 뭐 도를 닦으세요, 참선을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불교가 나중에 정교하게 된 다음에 만들어진 얘기고 참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 참선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뭐 발을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는데 왼발을 위에다 놓고는 안 하나요? 오른발을 위에다 놓고는 아무 발이라고 제가 스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번갈아 하면서 하면 된다.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사실은. 저 철학과 입학 동기 중에 스님이 된 동기가 하나 있어요. 여자 동기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 딱 보니까, 저보고 유원 씨 그러는데, 웬 스님이, 제가 스님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이, 누구누구 씨? 그랬더니, 자기 이제 법명을 알려주면서, 그러려고 그렇게 돌아오면서 내가, 그래. 근데 자꾸 안 나오죠? 옛날에 이제 1학년, 2학년을 같이 다녔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봐.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말고. 제가 이제 하도 이상한 것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평소에. 뭡니까? 그래서 참선할 때 왼쪽 발을 갖다 이렇게 위에다 놓고 해요. 오른쪽 발을 이렇게. 우리가 가부좌를 틀잖아요. 오른쪽 발을 위에다 놔야돼요? 왼쪽 발을 위에다 놔요? 그랬더니 껄껄껄 낄낄낄 웃으면서 아무 발이나 위에다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저 발이 저리면 계속 바꾸면서 한답니다. 내가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뭔데 방석을 반듯하게 놓고 해야 되나요? 바닥에 살다 맞춰서 그랬더니 그냥 놓고 하면 된대요. 저보고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참선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교는 불교가 뭐냐? 기본적으로 아니,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모든 종교는 문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왔어요. 위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문명의 위기는 뭐냐? 인간의 과도한 환경 파괴입니다. 아주 간단해. 그럼 대답이 뭐겠어요? 절제하랍니다. 절제. 어마어마하게 절제하랍니다. 종교의 메시지 딱 하나. 욕심을 내지 마라. 절제하라. 절제하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람들이 밉지 않게 돼요. 절제를 하면 이웃이 밉지 않아요. 절제해. 절제 안 하고 살아. 반성의 눈빛이 참에 눈물까지 나지만 그래도 약간 눈이 눈물이 약간. 무슨 글자니까? 이게. 이거는. 네, 이것도 루자입니다. 눈물 루자고 이것도 눈물 루자입니다. 이게. 고여있는 눈물 루자, 흐르는 눈물 루자입니다. 흐르지 않고 딱 고여있는 눈물 루자입니다. 누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누교라는 다리. 그러니까 대역죄인들이 지금 저 독립은 서대문형사 잘 있죠. 거기 굴레방딸 있는데 거기 굴레방딸인가요? 거기 지나가는 데가 대역죄인들을 갖다 이게 사형시키는 자리인데 참하는 자리, 목을 자른 곳인데 거기 있는 다리가 눈물로 자였대요. 대역죄인들이 이제 끌려가면 억울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 대역죄인 아니야 그것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딱 여기다 딱 초절곡 내공을 마련하고 이러고 있었다 하여 눈물 눈자 쓰는 불교라고 하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예요. 눈물 눈물 이게 한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나중에 다시 중국 문명 중국 철학 이야기할 때 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곧다가 시다르타도 절제를 이야기했다는 것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 중요한 사람이죠. 공자 잘 알아야 됩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이에요. 중국 춘추시대. 춘추시대는 어떤 때냐. 평화롭던 주나라가 바글바글바글 하고 전쟁 나는 게 춘추시대죠. 근데 춘추시대의 특징은 뭐냐. 철이 제철 기술이 아주 여기서 한 가지 딱 알아둬야 하는 게 뭐냐면요. 중국의 제철 기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철. 근데 철이 지금 중요한데 이제 답의 종류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아까 태양, 불, 날씨, 그 다음에 철. 근데 철에서도 이제 좀 밑에 좀 조그맣게 나뉘는 답이 하나 있는데 중국의 제철 기술. 이게 중요해요. 중국의 제철. 중국은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인지를 딱 제기든 중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에 세계 최고의 제철 기술을 보유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만 제철 기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가 새를 단련하면 주조가 있고 단조가 있습니다. 혹시 장조를 잘못 쓰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메이저 마이너가 아니라 가식 씨 주조와 단조의 차이 알아요? 오, 그럼 알고 있는 거예요. 붓는과 두들기는 거의 차이가 어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들기면 뭐? 예? 아, 틀렸어요. 거기까지는. 주조와 난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주조와 난조에 대해서. 주조는 뭐냐면 이런 이 흙으로 된 이 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조는. 흙으로 된 아주 큰 통에다가 철광석을 팍 집어넣어. 철광석을 집어넣고 밑에다 불을 떼. 바가마가 불을 어마어마하게 떼야 돼요. 이거는 수소로 떼야 돼. 단순히 장작기면 몇 개 갖고 되질 않아. 초고열로 녹여야 되거든. 철광석을 녹인 다음에 불순물이 빠져나오게끔. 그러니까 완전히 센 불만 벌겋게 남도록 불을 떼. 그래갖고 거푸집을 만드는 데다 이게 부어놓는 거야. 센 물을.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이게 주조 기술이에요. 이게. 이걸 하려면 석탄이, 아니, 석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숯이 엄청나게 요구되죠. 요 주조 기술을 중국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 주조 기술이 천년경에야 생겨나요. AD 천년경. 그러니까 중국은 15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주조 기술을 탁월한 주조 기술. 서양은 단조 기술이, 단조는 뭐냐면 철광석을 넣고 대충 달군 다음에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서 쓸데없는 노폐물을 치우, 이렇게 없애 뜯어내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조가 훨씬 더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또 순수하게 깔끔한 스텐 같은 걸 죽어도 못 만든 거라, 단조로는. 스텐쯤은 돼야 막 방금은 푹 잠자고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스텐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쓰는 스텐칼 두 개만 갖고 이 고대 아테네 이런 데 가면요. 아크네우스 절이 빵치는 영웅이 됩니다. 빵빠라빵 쌩! 아시겠어요? 스탱은 어마어마한 물건이거든, 스탱은. 스탱을 우습게 알았는데. 하다못해,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 죽이는 거라. 그건 스탱의 초절정 스탱 아니야. 중국에서 탁월한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탁월한 제철 기술이 주조가 있었다는 것. 그에 따라서 농기구가 철기로 보급되었다는 것. 그에 따라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급속도로 윤택해지고 발전하고, 그게 바로 문화의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중국 춘추시대,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를 거쳐서 중국에서 극도로 발전한 철기술 있죠. 이 철기술은 동아시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국으로, 동아시아 최고의 패권 제국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압수한 문화는 웬만하면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그게 바로 한자, 아주 정교한 한자 문명까지도 이어내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오늘날의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두만강 근처나 압록강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두만강이나 압록강 상류 찍어놓은 사진 한번, 사진 같은 걸 한번 봐보세요. 또랑물입니다. 여러분들. 또랑 개천이에요, 그냥. 두만강 상류 같은데, 압록강 상류. 물이 없을 때는 첨방첨방 걸어서 건너요. 우리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개념으로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어마어마하게 그냥 강 넓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상상하기로. 아니에요. 또랑이에요. 오히려 진나라, 한나라, 춘추전국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국경선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한반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압록강과 두만강이죠. 여기 청천강에서 개마공을 거쳐서 원산. 요선 있죠. 여기가 훨씬 더 건너기가 어려운 통일신라의 북쪽 국경선 있죠. 여기서부터 한반도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지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 지리적인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두만강과 압록강은 정치적인 경계선이고 지리적 경계선은 청천강에서 원산이 있는 선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요 선이었, 고려 때도 이 선이었죠. 그렇죠? 네. 당나라 이후로 송나라 때 버려져 있었던 여기 여진족이 살았잖아요. 여진족이 여기에 여기 만주 여기에. 그러니까 이 한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제철 기술은 바로 이 중국이라고 하는 황하 근처에서 일어난 이 중국 문명을 갖다가 곧바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만들어줬고 이 이후로는 이 이후로는 한반도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땅, 이 사람들도 식민지라는 말을 쓸 필요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1945년 이후에 한반도에 미국 군대가 진주에 올 때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중국과 서로 다투기도 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도 하면서 살아온 문명의 조건을 만듭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걸.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아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냥 곁다리로 알아둬야 되는 뭐냐.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들하고의 이질감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이질감을 딱 계산해보면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의 이질감이 훨씬 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이 북한하고 평화롭게 통일하지 않으면 북한 사람들은 중국의 연변 자치주처럼 사는 게 소편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민족적 정체성보다도 사람은 목구멍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그냥 이게 미국하고 의논해봐서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를 놓쳐서도 안 되고 지리적인 여건도 놓쳐서도 안 돼요. 그냥 걸어서 건너잖아요. 두만강은 헤엄쳐서. 그 사람들이 가까운 땅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동북공정이 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사실은 잘난 백성 별로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똘똘한 사람들이 미래를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지도자가 더 덜 떨어졌어. 마음이 아파.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어떤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땅덩어리에 대한 자신애들의 어떤 패권의식을 50년 정도는 버리고 있었어. 미국이 들어왔던. 그때 이전에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견제하고 친화대 이렇게 이런 외교 노선을 펼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뭐냐. 베트남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좋아요. 베트남은 아주 오랫동안 중국하고 항상 다투었거든요. 베트남 사람들하고 크루저들 사돈이잖아. 베트남 아가씨들 많이 왔잖아요. 사돈이에요. 사돈. 사돈 국가를 만드는 거야. 네?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문명사적인 이해가 있으면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이 그 오랫동안 중국이 5천년 오랫동안 이 시대부터 우리에게 가져온 이 우월이 뭐냐. 바로 주조기술에서 있었다. 그리고 한자 문명권을 자기네가 형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이제 이 춘추시대는 아비규환의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살이 풍부해지니까 사람들이 싸움나고 그러니까 공정한 얘기도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어질인 자 어질게 살아라. 예의를 지켜라. 싸가지 좀 있어봐라 이놈아. 그 다음에 말을 했으면 헛소리 하지 마라. 교원영생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공정한 말 지극히 소박한 도덕적 가르침이에요. 고타마시 따랐다 한 얘기나 조라스토교가 한 얘기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공자에서 더 나아가서 노자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 무위,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널러와, 몸을 널어. 몸을 널어라. 약자밖에 못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몸을 널어라.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춘추시대에 벌어진 이런 살육과 악의 같은 걸 보고서 어질게 살아갈 것. 그에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을 회복하고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의 근거를 두고 나라의 정치를 펴나갈 것을 요청했죠. 그리고 그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 어진 마음을 갖다가 쭉 발현하는 예의로서 하라. 덕으로서 하라. 그렇죠? 전국시대가 되면은 토콧가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의, 정의로울 의자를 내세운단 말이죠. 공자 때만 해도 덜 콩가루니까 어질다는 말 하나로 돼. 어질 이자로. 근데 전국시대 맹자 때 오면은 어질다만 안 돼. 약간 제재가 가해져야 돼. 의가 돼야 돼. 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어떻게 돼? 공자 육아 우파에서 순자. 순자는 법과 제도를 예를 바로 법과 사상이라는 거 하는 것이 공자에서 나와, 공자 학파에서 나왔어요. 근데 원래 공자가 유교 할 때 유자 있잖아요, 유자. 요 유. 요 유자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장례를 집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집단이에요. 장례를 집전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유예. 그러니까 오늘날 장례 지도사. 장례 지도사가. 근데 그게 왜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인간의 예의 범죄는 장례에 다 모여있죠. 그래서 예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어진 삶을 살아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사야하고 소크라테스 얘기가 좀 남아있는데 아까 그 이 철학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황금충 얘기를 갖다 다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항상 15분이나 20분 전에 오거든요. 그때 해주세요. 질문을.